남조선 각계에서 백남기 농민에 대한 부검 시도 중지와 괴뢰 정부 사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항의 기운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백남기 농민의 유가족과 대책위원회 전교인들,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9월 26일 기자회견을 가지고 학살 만행 장본인의 처벌을 위해 투쟁할 것을 선언했으며, 남조선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론평을 남조선 인터넷신문 민중의 소리는 사설을 실었습니다. 백남기 농민의 유가족과 백남기 투쟁본부 야당 의원들은 9월 28일 서울대학교 병원 장례식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남조선의 종교단체들과 각계층 군중은 9월 29일 서울의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집회를 가졌습니다. 한편 재미동포 전국연합회가 9월 29일 박근혜 패당을 단죄하여 론평을 발표했습니다.